이상한 것처럼 말이지.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. 말을 보지 곧대로 듣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돼. 믿지 못하고 잠시 생각해보면 아 네가 못하여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사려 할까 싶었어. 믿어보려고도 해봤어.